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국 찬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환희. 이곳은 인민의 정심이요.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군수님 계시길래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군수님 따르길 용광 속에 행복 속에 저는 높게 살리라. 희망을 주네.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군수님 계시길래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군수님 따르길래 용광 속에 행복 속에 소름 높이 살리라.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봄날이도 가리라 겨울이도 가리라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이 폭풍에도 굽히 먹는 군지를 주고 시흥용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국 가리라 백두산을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 말이다.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이 담을 따라 끝까지 갈 윤광리 길에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행복의 내일. 가슴 뭉클짓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내일 더 좋으리 어떤 기차 멋진 내일 향기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구야 지선으로 뿌린 씨앗 땀으로 갖고 온 우리 결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앞당 기차 멋진 내일 광기로운 우리의 내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 이루냐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